다시 먹어야겠다. 짠. 근데 조금 먹으려고? 아니 지금은 아니면 하다가 내가 확 취할 수도 있잖아. 아, 녹음하다가? 녹음하다가 확 취할 수도 있지. 한번 확 취해볼까? 한껏 취하면 야 여기 다 얼어놨잖아. 취하면 녹음이 난리가 나겠지? 맛있구만. 아 아까 배고파갖고 맥날에서 기다리다가 츄러스 하나 먹었어. 커피랑. 아니 왠지 계피 냄새가 계속 나는 거 아까 지하철에서. 어? 계피. 계피? 응. 아 입에서 났나? 그래 속으로 왜 이렇게 가까이서 계피 냄새가 나지라고 생각했는데 너였어. 아니, 이 입가에 묻어 있을 수도 있지. 츄러스 하나 먹은 정도로 계피 냄새가 나? 그렇지. 계피 냄새가 원래 좀 강하잖아. 맞냐? 안녕하세요. 아유 맛있어. 안녕하세요. 술집은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광명에 있는 모처 호프집에서 추위를 도망쳐 지금. 소맥 한 잔을 먹었어요. 네. 소주 더 넣어야겠다. 내가 이 녹음을 하면서 사실 음주를 한 적이 내가 몇 번이나 있었나? 너 캠핑장에서 있었고. 그 캠핑장에서 있었던 게 한 번이지. 그 다음에는 없었을 거야 아마. 나도 녹음하면서 술 마신 적은 없어. 그렇지. 술 먹은 거 많이 봤지만 녹음하면서 술 먹은 적은 없어. 없구나. 아, 나야말로 없네. 아 제일 처음에 할 때 그 담배 심부름 하면서 차 하나 사와가지고 아~ 그거 먹었다. 그렇네. 우리 파일럿에서 파일럿 녹음해서 술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노래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소리도 많이 들리고 네. 이게 녹음 상태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네요. 되게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두 번, 여기도 감자 여기도 감자 두 번째 안주가 왔습니다. 이 고추장 감자찌개. 감자 좋아. 애호박도 많아. 좋아. 왠지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또 우리 지나간 발자국님은 함께 호프집에서 뭐 술을 먹는 거 있고 있다면 갔다면서 막 그런 얘기 할 게 분명하네. 여기서 찬스 막 이럴라 그러지. 너 걔 말 끊는 게 아니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얘기를 그 친구한테 이제 말을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좋아. 나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 나 전화 통화 아까 전화한다고 지금 톡 해놨어. 전화 해그면 할까? 나도 말해도 걔한테 소리 들리는 거야? 일단은 그러길 바라면서 세팅을 했어. 우리 지금 아 그거 얘기 안 했네. 우리 녹음은 지금 그냥 술 먹는 게 아니고 아 맞다 키치하이커 키치하이커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 12화 시즌 피날레 12회를 시작했습니다. 나 스포했어. 12회를 시작합니다. 부 우리 청취자 통화 연결 한번 처음 이름 부르지 말아야겠다. 뭐냐 왜 이래? 잘 들린다. 아, 지금은 좀 어때? 지금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럼 통화는 좀 할 수 있게 됐네. 다시 하자. 야, 통화 다시 하자. 아니야, 그냥 이어서 해. 안녕하세요. 괜찮은데? 괜찮아. 어. 우리 그 서부간선. 테드 아니고 무명이라니까. 우리 발자국님 서부간선을 여행하는 키치하이커 유일한 애청자면서 통화 가능한 유일한 예청자. 예 발자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반가워요. 네 방송 잘 듣고 있었어? 뭐 그 방송에 대한 소감을 한번 얘기해 줘봐. 좀 섭섭해. 어? 좀 섭섭해. 무엇이가 섭섭해? 아니 이렇게 배째고 쭉 나갈 줄 알았는데 쫄았어. 어? 김치 아이크가 쫄아서 방금 안 내보냈다는 게 너무 섭섭해. 아, 김치 아이크가 쫄아서 방송을 안 내보냈다고? 어. 아, 쫄아서 방송, 그래. 음악 방송. 아, 음악 방송 쫄아서 방송을 안 내보낸 게 아니야. 그냥 아니야. 바빠서 그런 거야, 바빠서. 그랬던 거 같아. 아니야, 우리 쫄지 않았어. 아니야. 그랬으면은 계속 녹음했어야지. 아니, 그냥 이래저래 바쁘고, 얘도 바쁘고, 우리 그 문흥행도 좀 이렇게 또 아프기도 하고 막. 아니야. 아니야. 쫄지 않았어. 우리 쫄지 않았다고. 운명이 네. 자기 바쁘다는. 자식이 핑계하에 아. 맞아. 솔직한 거 내가 다 알아. 맞아. 아니 근데 저기 우리 문흥양도 좀 아프고 이래저래 사정도 있고 나는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문흥양은 넘어지기 바쁜 거지. 근데 우리 그 애청자이면서 우리 애청자이고 통화가 가능한 유일한 애청자이기 때문에 가장 1호로 알리는 소식을 전할 게 있단 말이지. 소식입니까? 어디 저기 직접 전해주신 게 나을 것 같네. 마이크에 대고 통화를.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이냐면 여보세요? 들려? 안녕. 어떤 소식이냐면 킥사이커를 여기서 우선은 당분간 접어야 될 것 같아. 진짜? 응. 왜? 내가 한국을 떠날 것 같아. 일 때문에 뭐 지금 어디로? 베트남이요, 베트남. 베트남에 뭐. 뜬금없이 베트남.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는데. 왜? 섭섭하게 살고 있지. 진짜? 그러니까 나도 되게 이게 이 얘기가 한 2년 전부터 나오던 얘긴데 갑자기 확 진행이 돼가지고 한 결정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 지금. 아니 나 엄청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뭐 첫 번째 시즌을 접는다는 식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시즌이 어딨어? 야 시끄러. 나 지금 발자국은 너무 멘붕이 됐어. 발자국이 다 없어진 거. 얘 지금 술 먹어가지고 정신도 없고 지금 너무 멘붕인데. 너 술 마셨어? 예? 술 마셨어? 오늘은 사실 저희 우리 저 사촌들하고 살짝 아이고 타이밍이 안 좋았다. 둘째치고 우리 김치 아이코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문흥이가 없어진다니까. 아니야 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키차이커가 없어질 아니야 자주 놀러 올 거야.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런 거는 내가 뭐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뭐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더라도 스카이프 얘기를 얘랑 하긴 했는데 난 못하지. 어찌됐든 내가 그쪽에 가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나도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안 해봤던 일이라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마지막 녹음을 하고 있는 거란다 겁니다 여러분. 거기 그냥 건너가 있는 거라는 거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지내고 있을 거야. 그 기간이 짧지가 않아. 나 조금만 울어줘. 네? 조금만 울어줘. 날 위해서. 여보. 그래 조금만. 소리 안 되고 조금만 울게. 조금만. 그동안 무명이 도로 바꿔줄게. 고마웠어. 재밌게 들어주고 후기 많이 남겨줘서. 또 연락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발자국님. 네, 발자국입니다. 네. 그 우리 그 통화가 쉽게 연결되는 그 1호 청취자로서 우리 소식을 가장 일바로 전해 드렸습니다. 너무 조금 많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게 근데 아플 필요가 없어. 아니 그래 잘 돼서 가는 건데 왜 내가 뭐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요. 돈 더 잘 벌러 가는 거야. 야 우리 나이 때는 돈 버는 게 짱이야. 아니 돈도 돈이고 야,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하러 가는 건데 돈 버는 게 뭐 짱이야. 아 근데 뭐 짧지 않은 기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지금 내가 옆에서 관찰해본 결과 이렇게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 복귀하는데도 큰 저기 리스크가 없고 그런 거라서 됐고 내 사랑하는 우리 무등이 안녕 무등이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 아 알았어. 자. 난 잘 지낼 거야. 나 조금 눈물 나는데. 아 알았어 술 좀 그만 먹어. 많이 나는데. 알았어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 그러면 아이 진짜 무능이 됐고 알았어 끊어. 잘 시간인데 빨리 자. 잘 자. 어 그래 다시 연락할게. 전화 따로 다시 하자. 알았어. 어 자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감성 예민한 친구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 이 통화 한번 하는데. 아, 이렇게 통화하는데 되게 힘들었어. 이 통화를 하느라고 술을 못 먹고 있네. 아, 술 없다. 맥주 다 먹었어. 알았어. 짠. 아, 굉장히 어렵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녹음은 계속 해야 되니까 아 우리 후기 읽어야 되나요? 후기는 이번 주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번 주라니 누가 들으면 주중 방송인 줄 알았는데 이번 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기 꽤 많지도 않았고 일단 첫 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너 우냐? 어? 너 왜 울어? 이상한 사람이네. 이게 소음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녹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 좀 해주세요. 막방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네, 그 곡 오늘은 두 곡씩 선곡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곡이 좀 섞여 있어서 일단 한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노래는 라라랜드의 라라랜드. 이게 저기 이치유영 잉글리시에서 들었는데 라라 딴 데서 들었나? 라라랜드가 맞대요. 라라랜드. 라라랜드의 OST의 하나였죠. City of Stars. City of Stars. Stars. 괜찮았나요? 시티 오브 스타즈라는 노래인데 이게 오늘 그 방송 주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문흥이가 비에트남으로 떠나는데 비엣남. 아까 좀 통화 연결이 좀 어수선해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문흥이가 그 비에트남으로 이제 일 자기 일 관련해서 비엣남으로 이제 떠나요. 떠나면서 방송이 이게 그 전에는 그나마 비정기적이긴 했지만 그 뭐 마음을 먹으면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간 방송 수준으로 거의 열흘 정도 방송. 간격으로 열흘 정도 간격으로는 계속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보장되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편 녹음을 해야지 그나마 어쩌다가 할 수 있을까 정도 수준이라서 일단 그 시즌 피날레를 하게 됐습니다. 쉼표를 찍는 느낌으로 이런 상황이 닥쳐서 뭐 방송을 아예 접는다고 말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인사는 해야겠고 그래서 따뜻한 호프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시끄럽게 녹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녹음은 살릴 수는 있겠지. 그래서 처음에 생각난 노래가 이 랄라랜드의 City of Stars. City of Stars. 이게 되게 지금 상황이랑 되게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극에서 봤지 영화. 봤는데 극 중에서 여주가 그 자기 저 아 그럼 내가 여자 주인공이 네가 남자 주인공이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럼 내가 안 보려던 오디션을 네가 차에 태워가지고 나 오디션을 봐준 건가? 아 근데 나는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 그치? 네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이미 마음을 방송 따위 내팽개치고 상의에도 한마디 없이 진짜 빡쳐가지고 진짜 야, 내 일인데 뭘 상의를 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가 되게 생각이 났어. 오늘 선곡을 약간 애매하게 주제를 정하기도 했지만 일단 가는 거를 염두에 두고 선곡을 하기로 했었으니까 아 이러놓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 갔다가 금방 올 수도 있지. 야이 비엔남 못 살겠어 사람. 아,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일정이 비엔남을 가서 한 보름 정도 사전 답사 비슷하게 일을 하고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아예 나가는, 이제 결정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관광 비자로는 보름 정도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정도 일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2월에 그래서 하지만 그 전에 지금 오늘 이 날짜에 방송을 하는 이유, 녹음을 하는 이유는 나는 이제 출국하려면 한 일주일이 뭐야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날짜까지 그 사이에 미리 일본 출장을 다녀오시죠. 제가 일본에 가요. 야 우리 글로벌하다. 글로벌 아니 글로벌이라기보단 아시아 탈 아시 아니야 아시아다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시간 맞추기가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2월 초에 나가기 때문에 첫 주에는 얘가 나갔다고 둘째 주에는 내가 나가서 제가 나가서 좀 소주가 다네.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1월 마지막은 아니구나 30일 여러분 저녁에. 저기 설날 까치까치 설날이 저기 우리 문흥이 생일이었어요. 생일 축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발음 괜찮지? 발음 괜찮지? 끝났다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감사합니다. 미역국 먹었니? 안 먹었습니다. 설날이 생일이어가지고 미역국도 못 먹었대네. 아유, 고깃국이 먹기 싫었어요. 느끼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아. 어쨌든 설날에 생일을 보낸 문흥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저 때문에 랄라랜드. 랄라랜드의 시티 오브 스타즈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맞아. 귀염귀염하고 영화 초반에 그 롱테이크 보고도 깜짝 놀라고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약간 새드엔딩이었는데 난 별로 새드엔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새드엔딩이 적합했다고 봐요.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담배를 한 대 피고 올게요. 담배를 피고 왔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두 번째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틀은 거야? 네가 항상 해주던 내가 즐거운 어느새 세상은 우릴 다른 꿈으로 나눠지만 Love, love 너는 내 맘속에 You, you 어디에 있다 해도 자신 없는 말투 나 변명할 때도 그럴 때도 많았었지 지금도 시간 속에 우리 같은 추억으로 남아 매니 너는 내 맘속에 이건 내가 선곡해온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다 해도 너는 내 맘속에 라고 이걸 같이 녹음했던 시간들과 이걸 같이 들어준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리고 뭔가 세상이 우리를 다른 꿈으로 나눴지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아. 너 워낙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라이언트 메리가. 되게 그 좋아하는 그런 풍의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계속 이어지지 않아서 그게 좀 많이 아쉽게 됐어. 그, 이 노래는 어떤가? 생각보다 더 히치하이커의 많은 저거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그렇지 당연히. 아. 나는 뭐 공개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익명의 사람들한테 뭐 내 얘기를 하고 막 그런 걸 처음 해본 거니까. 그리고 아니, 처음 해본 건데 그 주변의 그 친구들한테는 나한테도 그랬지만 이렇게 많이 친해기 전부터 자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 뭐 그렇긴 하지. 그래서 그냥 파일럿, 거리낌 없이 하긴 하지. 파일럿 녹음할 때도 파일럿이라고. 아 파일럿이야? 파일럿 녹음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런 것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가 혼잣말을 한다거나 1대1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이거는 누군가 들어주고 그리고 특히 겨울하루님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던 분이 공감을 하고 우리 일바로 또 공감을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을 더 많이 드러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겠다고 너는 내 맘속에 어디에 있다 해도 그렇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네,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얘기랍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었네요. 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같이 한 순간과 라고 하면 거기 너 들어가는 거지. 아 그래요? 그래 그렇네요. 얘 취했어. 제가 지금 슬슬 취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막판에는 야, 혀가 꼬일지도 몰라. 내 마이크 너무 커. 마이크 소리 커? 된 것 같아.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이 방송 음질이나 이렇게 레벨이나 이런 거는 개판일 거예요. 저희 술집에서 녹음하는 거 처음이라. 게다가 얘가 취해가고. 네, 저는 점점 더 취해갈 거고. 그렇습니다. 냥냥. 자, 계속 다음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번 밴드는 사실 제가 그 우리 그 다음에 언젠가 아마 무능이도 마찬가지 건데. 그 나중에 해야지 하고 했었던 밴드 같은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나도 그런 밴드가 있었는데 나중에 좀 아끼고 아껴놨었던 그런 밴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 멋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오늘은 이제 시즌 피날레가 되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한번 한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밴드의 노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다른 것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룹 이름이 밴드 이름이 좀 민망한데 시가렛 애프터 섹스라는 이름이 좀 민망하죠. 전혀. 왜요? 왜요? 굉장히 개방적이네. 아니 느낌이 딱 오는데.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 노래도 확실히 오고 이 그 그룹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노래에서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노래 제목이 Nothing Gonna Hurt You, Baby. 약간 아무것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다. 사실 저는 그 이 그룹의 여러 가지 노래나 여러 야, 가지 존댓말 하지 마. 어? 존댓말 하지 마. 나한테 설명하라고. 어. 뭘 저는이야, 저는은. 여러 가지 저러라 저러. 이 밴드의 여러 가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 제목이 생각나는 이유가 그 내가 너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됐어. 근데 완전 왜? 응? 왜?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다치는 거? 어. 아. 내가 잘 다치긴 하지. 잘 다치고. 응. 이러저런 사고도 많이 치고. 아니, 무엇보다 제일 많이 다쳐요. 난 딱히 뭘 사고를 치진 않아. 그냥 그 뭐지? 물리적인 사고는 많이 치지만 특히 나의 신체와 관련된 물리적인 사고 신체와 재물과 관련된 물리적인 사고 많이 치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래저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돼. 왜 물가 내놓은 애 같냐?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나 가는 데가 물가야. 베트남에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베트남 다낭에 갑니다. 네, 다낭에 있는 뭐 물가죠. 그 이 밴드 이 그룹이 굉장히 내가 아껴놓고 이제 여러 가지 노래를 틀고 싶었던 근데 다른 노래들도 굉장히 이런 비슷한 몽환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즐겨 듣고 있던 밴드인데 제목이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가끔 있어가지고. 즐겨 듣는 건 뭐야? 꽤 즐겨 듣네. 어. 꽤 즐겨 듣지만 한 번도 노출한 적은 없는. 아, 굉장히 노래 좋은 노래가 많이 있어. 근데 대체로 이런 몽환적인 분위기가 있어. 시가렛 애프터 섹스라는. 어쨌든 약간 밴드 이름은 이렇게 지어야 돼. 얼마 기억하기 쉬워. 어 그래. 기억하기 쉽잖아. 아니면 도그라스트 페이지처럼 이렇게. 내 친한 인디 밴드 중에 그 도그라스트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무슨 뜻일까? 개막장? 어. 아. 밴드 이름은 이렇게 지어야 돼.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 그 영국이란다. 그 영어권에 있는 애들한테 그런 앱이 있대. 새로 나왔다고 막 소개하면서 낄낄거리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 나만의 인디 밴드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아. 그래서 굉장히 밴드 이름 지어주는 앱은 되게 많이 있어. 어, 근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런 단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빨간 사다리 위에 바나나 막 이런 식으로 아. 되게 그런 누가 들어도 아 이거 인디 밴드 이름 이런 거. 어. 인디 밴드 이름 짓기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색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붙이면은 인디 밴드 이름이 맞아. 되는 식으로. 아, 나는 아, 이 노래는 난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처음에 딱 시작하는 부분에서 난 왠지 또 XX가 생각났어. XX 같은 느낌이 있어. 그리고 뭐 걱정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 사람인데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사람인데 벤치에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다쳐. 그건 내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긴 했어. 되게 많이 다쳤어 그때. 그리고 멍이 되게 많이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한 달 갔어. 술을 먹었다고 했는데 왜 무릎하고 뭐 허벅지에 멍이 들었는지 본인도 몰라. 모르지. 어떻게 알아.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술 안 먹어도 몰라. 아니 근데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야, 뭘 다니면서 부딪힐 수도 있고 뭐 허벅지 이런 데는 이렇게 테이블이랑 책상 높이랑 딱 맞으면 이렇게 인나면서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여튼 그렇다고요. 좋았어. 다음 노래. 다음 노래는 밤말리의 잠이입니다. 마말리. 라이키한다. 이 노래는 내가 가져온 마말리의 자밍이라는 노래함. 그래서 반말리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노먼 노크라이로 입문을 하잖아. 어, 나는 그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던 앨범에 이 트랙이 첫 번째 트랙이었어. 아. 그러니까 온갖 버전의 앨범들이 많잖아. 그래서 난 뭐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베스트 앨범 노먼 노크라이 있는 거를 처음 샀었거든. 네, 듣는 순간 내가 갈 길은 이거다. 난 자민이다. 그럼 난 이걸로 입문을 했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선호하는 장르의 최초 입문 곡이 되는. 그렇지. 아. 거의 그런 셈이지. 역사의 시작이네. 그 뭐랄까 그 스타워즈의 그 좀 더 가까이서 이게 말씀. 스타워즈의 그 비긴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걸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거든. 아 잠깐만. 이거 전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 이거? 아니. 맞다. 됐다. 가사 보려고 그랬어. 아. 그러니까 이게 가사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룰 같은 것도 없고 절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랑 너는 이걸 겪어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는 아까 너는 내 맘속에는 이걸 같이 들어준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 이거는 너하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왜냐면 네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외국으로 가서 생활을 하려는 것만큼 못지않게 너도 큰 변화를 앞에 두고 있잖아. 아 저도 이직해요. 이거를 자르지 말라고. 아, 왜 잘라? 아니 네가 네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사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진곡 같은 느낌이거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계속 이 자밍을 계속하자 이런 얘기인데 총알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는 빌거나 절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팔거나 팔 수도 없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자자 칠드런 머스트 유나이트 하나가 돼서 계속 자밍을 하자. 인생이 자밍이 그 잼 얘기하는 거지? 그 인생이 뭐랄까 계속 도전이고 쉼없이 뭔가를 하겠지만 그냥 이 자밍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유연하게 무능의 그 가치관에 굉장히 부합되는 랜덤 인생, 즉흥 인생 그거에 굉장히 막 인생이 재밍이래. 인생 재밍이지. 어쨌든 내 안에 뭐랄까 내가 딱 갖고 있는 심지 같은 게 있으면 흔들릴 것도 없고. 무능의 그 생활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네. 그런 노래였어요. 나는 그 이 노래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들을 때 초반에 마이크 게인을 내리고 이 노래 게인만 이렇게 확 이제 올려서 이제 둘 다 잠깐 감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어폰을 끼고 마이크를 얘기할 때는 주변 소음이 같이 서로 들어오는 상황인데 마이크 게인을 내리고 노래만 딱 들었을 때는 반말리 노래만 딱 나왔을 때는 아 여기가 호프집이 아니고 그냥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어딘가에 딱 동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 딴 세상. 사람을 확 다른 데다가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또 존댓말하면 또 뭐라 할까. 어쨌든 들었다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더 하겠니. 그랬다고. 그냥 이렇게 왠지 딱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나의 자밍에 대한 의도는 이해했는가? 인생이 자밍이야. 인생이 그게 그 이 친구와 저의 제일 다른 점인데. 자밍. 나는 지금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잠깐 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알아보면 또 금방 또 어딘가로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2월에 근자감. 10월에 10년을 일한 회사를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10년을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0년을 일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 10년 넘게 일했어. 10년 넘게 일했어. 응. 나는 이제 거의 10년이었고. 뭐냐? 응. 아니 오래 일하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감이 이 친구는 너는 다시 이렇게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현업에 복귀하기가 굉장히 쉽거든. 그렇지. 응. 나는 이제 이직을 하는 개념이라서 얘처럼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나도 지금. 나가는 거는 되게 큰 도전이야. 물론 큰 도전이지. 안 해봤던 일이고. 근데 이 전산직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오래 일하는 부담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부담이 없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싶지만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그런 2월입니다. 이제 아직 2월 아니지? 1월. 1월 말이야. 2월에는 좀 쉬었다가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선곡한 노래는 끝났고 다 틀었네. 오늘 얘 지금 코가 막히네. 아 그냥 코가 막힌 거예요. 내가 왜 울어? 울컥 울컥 하네. 아 울컥하진 않아요. 근데 울컥 울컥 뭐랄까 이 방송에 대한 소외가 좀 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오래 했다. 그렇지. 이 친구의 지구력과 성격을 이렇게 처음에 친하지 않을 때부터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 때는 이거를 그렇게 오래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했다. 야 오해해 사람들이. 계속 방송이 나와주길 바라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저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을 개시하고 나서 생각보다는 오래 했다. 그리고 굉장히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방송을 또 오픈하고 여러 사람이 또 들어주시고 그런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왜? 순위라든가 댓글이라든가 난 만족했는데. 어쨌든 우리끼리 혼자 떠드는 거 아니라는 걸 욕심이 많아. 우리끼리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친한 사람들 뭐 이렇게 발자국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들어주고 또 그렇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뭐 이렇게 우리 박보컬님이나 에비티비에 또 들어주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 그때 말씀드렸던 베트남에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능이 이 친구도 우리 그 박근홍 보컬님하고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예전에 간대요. 말씀드렸는데 가게 됐네요 이제. 저 간답니다. 그래서 선곡한 노래는 이렇게 했고 아, 선곡한 노래 외에 이제 우리가 틀려고 했던 노래들이 있는데 예전에 편집에서 제외됐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제외됐던 노래들이 이제 한두 곡 더 있는데 그거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틀어보려고 하는 거는 아, 이걸 틀어봐야겠다. 이 노래는 스티브 콩테의 콜미 콜미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 OST에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이게 저희 한번 선곡을 했었는데 5회였죠. 가지고 싶은 목소리. 그때 녹음을 오이도 그 시야방조제 휴게소에서 했었나? 뭐 그건까진 기억 안 나. 아마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이도는 영화음악이었어. 아, 오이도는 영화음악. 네가 유한무 그리고 목소리가 안 좋다 그럴 때 내가 열받았던 게 기억이 확실하게 난다. 그렇습니까? 그 목소리가 안 좋다가 아니라 노래를 못한다. 노래를 못하지. 유한무 그리 노래를 못해. 그건 아니야. 너보단 잘해. 못해 못해. 아, 나보단 잘하지만 가수는 아니야. 코가 뻥 뚫리지 않았어. 너보다 왕 잘생겼어. 흑기 흑기. 팩폭 팩폭 팩트 폭력. 와, 이 팩력배 팩트리어트. 이 어쨌든 뭔가 때문에 이 노래를 제외시켰었는데 내가 뺐어 그냥. 뺀 노래들도 이제 몇 곡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언플레이나 투두 이렇게 약간 희망하는 노래 중에서 이제 한 곡씩 가져온 거에 이게 스티브 콩테의 콜미 콜미였습니다. 왜냐면 이 노래가 기억에 되게 남는 게 뭐냐면 나도 되게 좋아했었던 노래인데 잊고 있었다가 잠시 있었다가 또 이제 차에서 또 크게 들으니까 너무 좋지. 물론 얘가 가지고 싶은 목소리에서 이걸 선곡한 거는 좀 이해를 안 되지만 왜? 남자 노래를 보통 가지고 싶다고 해서 야 못 가지니까 가지고 싶은 거지. 여자 목소리든 남자 목소리든 이미 나는 내 목소리가 있는데 갖고 싶어 하는 게 뭐가 문제지? 아니 근데 남자 보컬의 노래를 갖고 싶은 목소리로 꼽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얘 이상해. 얘가 생각이 좁아. 아니 내가 여자 목소리를 갖고 싶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 안 이상한데? 왜 이거 그렇게 안 이상해? 어? 너무 좋은데 그거를 막 뭐 좀 오글거리는 얘기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동경하는 느낌으로 가질 수 있지 않나? 내가 영원히 못 가지는 거니까. 기립구만요. 얘 이상해. 그런 노래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 지난 녹음을 했을 때 생각이 나는 회차가 있어? 응? 뭐가? 생각이 나는 회차가 있어? 유난히 생각이 나는 회차? 난 처음이지. 어떤 거? 파일럿. 아 파일럿? 파일럿 할 때가 제일 처음 생각이 나? 가장 진하게 생각이 나? 왜죠? 왜지? 그때만큼 막 그때 7월 3일이었어요 그런 걸 기억하냐? 네, 그 첫 녹음 날짜 정도는 기억할 수도 있지. 야, 얘 무섭다. 왜? 왜? 그때 7월 3일이었어요 그냥 그때가 제일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 나는. 아, 긴장했는데 이렇게 술술 말한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쓰고. 되게 부담없이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냥 그리고 제일 재밌기도 했었어.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아 녹음을 하면서. 제일 재미없는 회차가 있었나? 어떤 거? 도덕장. 아 아니야 그거 그 나름대로 재밌었는데 그거 말고 신나는 노래 틀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못하고 있었잖아 내가 계속. 아니야 그거 말고 재미없었던 적은 뭔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날이 있었어. 그래서 텐션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네가 트는 노래들도 왠지 더 마음에 안 들었고 네가 하는 말들도 진짜 왜 이렇게 재미없는 말만 계속 하고 앉았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 아 재미없는 말. 핵노잼. 으앙. 왜 물어봐? 너는? 너는 뭔데? 너? 아니 나는 그거 혹시 있었나 싶어서. 나는 대체로 다 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서. 너는 꿀잼도 없었고 노잼도 없었구나. 아 꿀잼은 있었지. 언제? 나는 이제 아무래도 꿀잼은 영화음악 얘기할 때가 아마 제일 꿀잼이었던 것 같고. 그래? 그때가 아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랬네. 뭐 딱히 노잼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내가 워낙 재밌어야지. 녹음을 하는 게 나는 그 음악 얘기를 하면서 재미의 통통볼 같은 사람 아니야 내가. 어? 탱탱볼. 그 굉장히 많이 던지면 뿅 튀는 거. 부담 있었던 게 뭐냐면 음악을 너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 너 땀난다 야. 아니야 땀이 나진 않아. 인중에 습기가 찬다. 그 콧물이구나. 와씨 방송 너무 많은데 콧물 나왔다고. 그런 부담감은 좀 있었지. 노래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아니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건 전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장르에 대한 걱정. 장래 호불호가 극명 너무도 극명하기 때문에. 근데 극명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내가 너한테 이거 하자고 안 했겠지.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어야지 좀 스무스하게 얘기가 되고 막 그랬을 거였으니까. 그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건 아닌데 보통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것 치고는 많은 이런 저런 데서 녹음을 하긴 했었지. 제일 많이 간 곳이 광명동구. 제가 광명 시민이라서. 네. 그래봐야 광명동굴, 뭐 오이도 시화방조제 휴게소, 그리고 뭐 무랑리 저수지, 뭐 그 정도가 제일 많이 갔었던 데고. 편의점 한번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나름대로는 새로운 시도였어. 어찌됐든 간에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래 이제 그만 틀어도 될 것 같아. 아, 노래 그만 틀어도 될까? 예, 정리해야지. 짧게 하자면 두 곡씩만 가져오라며. 이미 이제 한 시간이 넘었지.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헤맨 게 껴있으니까. 되게 재밌게 했던 방송이었고. 안 취했어. 나는 점점 취하고 있는데. 멀쩡해. 왜 멀쩡해? 안 취하려고 나 아까 술 섞어가지고 조금씩 마시겠었잖아. 그래? 왜 안 취해? 재미없어. 되게 재밌게 했던 방송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고 싶어. 그리고 뭐 이걸 듣는 분들은 같은 일상을 계속 살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키차이커를 진행한 두 진행자들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하진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마지막 해서 인사는 꼭 하고 싶었어. 많이 고마웠어 여러분. 반말한다 막판에. 많이 고마웠어. 야 네오야 듣고 있니? 그거 카드 아까워서 아직 쓰지도 못해. 나 파우치 회사 책상에 올려놓고 쳐다본다 맨날. 비타민 아직 다 먹지도 못했어. 난 거의 다 먹었어. 그리고 특히 겨울하루님. 어떤 식으로든 계속 뭔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안착을 하고 나서 뭐 특별편 같은 식으로 비정기로 그냥 좀 어떤지 물어보고 그냥 뜬금없이 그분을 위해서 뭔가 막 블로그라든가. 아 그러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래 어쨌든 마음은 그렇고요. 이걸 함께 재밌게 들어준 아까 잠깐 전화 통화도 한 뭐였냐? 지나간 발자국. 지나간 발자국. 우리가 발자국한테 통화한 건 편하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고. 둘이 공동으로 연락을, 아는 친구고. 연락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겨울하루님이나 네오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그 싶었지만 그 두 분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지.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노베이터. 그리고 나의 친구 손형. 듣고 있나? 모르겠어. 뭐 어쨌든 댓글을 한 번이라도 남겨줬던 그리고 즐겁게 듣고 있다고 얘기해줬던 많은 분들. 고맙지. 고마워. 다 고마워. 나 존댓말하는 사이더라도 그냥 고마워.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있던 간에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살겠습니다. 얘기해. 나? 건강하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 야 나 클로징으로 그 노래 들어줘. 뭐 어떤 거? Fight for your right. 어? 뭐 또 혀 걸리네. 뭔 소리야? 아까 찾으라는 노래. You gotta fight. 깡깡. 그래. 이걸 트는 노래. 어? 즐겁게 살으라는 거지. 막고를 들으면서 시즌 피날레를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고마워요.